느껴지는 그대 눈빛 아, 내 흥얼거림에 한없이 빠졌어 보내오는 달콤한 눈빛 열린 문 틈으로 살며시 들어와 안고선 그렇게 매일 바라만 보나요 두 눈을 마주치면 부르던 노래를 멈추고 다가가서 속삭이고 싶어져 Maybe you're feeling too 아주 작은 움직임조차